많이 그리운 내 마음 그대를 찾아서 나는 떠나가네 저 달도 외로운 내 마음 알듯이 슬슬이 찾아와 나를 비춰주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밤이 지루해 달이 뜬 밤은 더욱더 그리워지네 오 그대 많이 그리운 내 마음 그대를 찾아서 나는 떠나가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밤이 지루해 달이 뜬 밤은 더욱더 그리워지네 오 그대 많이 그리운 내 마음 그대를 찾아서 나는 떠나가네 나는 떠나가네